비가 온 뒤끝이라 바람 냄새까지도 다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비가 내리는 날은 내 세상 같았어요. 그 장화를 신고 일부러 물이 많이 고인 곳을 철퍽철퍽 소리내면서 돌진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무지개도 잡고요.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그 자동차에 휘발유가 흘러나와서 빚어진 거리를 오색으로 물들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정말 무지개인 줄 알고 무지개 밟았다고 자랑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 하면 먼저 산성비가 생각나니 참 제가 너무 신문을 많이 읽을 것일까요? 어쩌면 대학 때 저희과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유난히 머리가 벗겨진 친구들이 많아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산성비, 그거 맞으면 머리가 빠진다고 하잖아요. 자, 비로 흘러넘친 강이 아니라요, 달빛이 넘치는 강입니다. 오늘 첫 곡, 영화 문 리버 중에서 문 리버 골랐습니다. 매스틱 무드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영화 은밀한 유혹, 앤더슨 프로포즈 중에서 No Ordinary Love, 샤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데이빗과 다이애나, 그들은 맞벌이 부부로 행복하게 사는 완벽한 현대 부부였죠. 그러다가 다이애나가 좋은 땅을 발견하고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 그들만의 사랑의 보금자리를 짓자고 합니다. 은행 융자를 얻어서 땅을 산 것까지는 좋았지만 불경기가 닥칩니다. 그러자 데이빗이 일자리를 잃고 융자금은 갚을 길이 없게 되죠. 부모로부터 돈을 좀 빌리지만 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실현시키기에는 턱도 없는 지경입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갖고 있는 전 재산 5천 달러를 뻥튀기하려고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로 향합니다. 첫날은 조금 땄습니다. 조금만 더 따면 사랑의 보금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죠. 그때 그들 앞에 다이애나에 반한 억만장자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타나서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100만 불에 다이애나와 하룻밤. 둘은 서로에 대한 사랑에 확신을 가졌기에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둘의 사랑은 이 100만 불짜리 사랑 도박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지요. 로버트 레드포드, 데미 무어, 우디 해럴슨이 주연하고 에드리언 라인이 감독한 영화 은밀한 유혹은 도박의 사랑을 담보로 걸었던 젊은 부부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밑천이 떨어지면 아내까지 잡혀서라도 끝장을 보고 만다는 도박. 그 도박이 요즘처럼 화제가 되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슬롯머신 커넥션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온 나라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화에서 도박은 일상적이지 않은 그리고 가장 극적인 드라마로 등장합니다. Offert des fleurs de papier, m'en ont fait des colliers, des bracelets. Ils avaient des polos rayés, et dans ma tête le manège tournait. Après je ne sais plus Henri, Paul, Jacques ou Lulu, mais un ou deux parmi eux m'a bien plu. Et bras dessus, dessous, et bras dessous, dessus. On s'est éloigné vers la guinguette au bord de l'eau. Et bras dessus, dessous, et bras dessous, dessus. On a dit au patron, joue du phonon. Et bras dessus, dessous, et bras dessous, dessus. On a fait danser la terre entière, on avait chaud. Alors on a trop bu le petit blanc du pays. Et moi je me suis endormie. Je savais bien que je rêvais. Dans l'herbe à l'ombre des grands peupliers, quatre garçons me regardaient. Moi, dans ma robe blanche, je tournais. Au passage, leurs yeux brillaient. Et dans mon cœur, le manège tournait. Après, je ne sais plus, Henri, Paul, Jacques et Lulu furent un instant des bouteilles ventrues. Et puis, tout se mélange. Dans mon rêve étrange, je les vois se battre tous les quatre. Pour moi, un combat superbe. Les laisse morts dans l'herbe. Et puis tout change, soudain tout s'arrange. Ils dorment aussi près de moi. c'est là que je suis éveillée par des baisers tendres et passionnés. Le soleil blanc m'éblouissait. J'ai cru voir aux moustaches qui c'était. Mais tous les quatre, ils en avaient. Et dans mon cœur, le manège tournait. Après, je ne sais plus, Henri, Paul, Jacques ou Lulu. En tout cas, un parmi eux m'a bien eu. Dans le film Sting, entertainer. 오늘은 마리 라뿌레가 가사를 붙인 노래 앙리 볼자크 그리고 룰루루 들으셨습니다. 폴 뉴먼,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스팅은 자기 친구를 갱 조직의 보스에게 잃은 로버트 레드포드가 유명한 갬블러 폴 뉴먼을 찾아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둘은 기막힌 각본을 짜서 갱 보스인 로버트 쇼를 사기 포커로 골탕 먹이고 말죠. 마지막 장까지 봐야만 하는 포커 게임처럼 관객들은 영화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에 빠져들고 맙니다. 시인 보들레르의 말처럼 도박처럼 매혹적인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자신들이 할 일이라고는 자질구레한 것밖에 없다고 믿는 젊은이들에게는 말이죠. 도박은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를 시험해보는 가장 확실한 무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갬블러 영화는 한때 홍콩 영화의 주조를 이룰 정도로 성황을 맞았는데요. 갬블러 영화의 원조격인 작품이라고 한다면 노만 조이슨 감독의 65년도 작품 신시나티 키드죠. 스티브 맥퀸, 안 마가렛, 에드워드 G. 로빈슨이 주연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젊은 날의 스티브 맥퀸이 포커의 명수가 되려고 옛 갬블러 로빈슨에게 최후의 한판 승부를 요청하죠. 카드가 한 장씩 한 장씩 펼쳐지고 긴박감 넘치는 승부가 전개됩니다. 이윽고 마지막 카드 신시내티 키드 스티브 맥퀸은 새로운 강자로 올라서죠. 패배한 노도박사 렌시는 패배를 인정하면서 이때 신시내티 키드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이제는 정말 홀가분하구나. 숨막히는 긴장과 전세가 몇 번이고 뒤집히는 승부 속에서 마침내 승리를 준 사람 그리고 놓친 사람 그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죠. 영화 Color of Money 중에서 마크 노플러의 연주 Two Brothers and a Stranger였습니다. 신시내티 키드처럼 도박의 세계에서 야망을 이루고자 했던 젊은이가 또 있었죠. 바로 허슬러의 폴 뉴먼과 Color of Money의 탐 크루즈입니다. 로버트 로센 감독의 61년도 작품 허슬러에서 폴 뉴먼은 프로 당구의 1인자가 돼서 돈도 벌고 명성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심만만하게 최고 고수인 패츠에게 도전하죠. 하지만 당구계를 둘러싼 조직들에게 손이 지지겨지는 린치를 당한 뒤에는 실의에 빠져서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헌신적인 여자 파이퍼 로리를 만나고 다시 큐를 잡게 되죠. 그리고는 숨막히는 시합 끝에 마침내 최고의 허슬러가 됩니다. 이 영화의 2편격인 마틴 스콜세스 감독의 Color of Money. 여기서는 이제는 초로의 신사가 된 폴 뉴먼이 주류 세일즈맨으로 일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당구장에서 허슬러 빈센트, 탐 크루즈가 고수들을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서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리죠. 그냥 그날그날을 즐길 뿐 야심도 없이 그저 장난스럽게 게임에 임하는 빈센트에게 그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서 또 다른 도박의 도시 아틀란틱 시리에서 열리는 당구대회에 참가하라고 권유합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던 빈센트도 이제 점차 진지하게 게임에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죠. 당구대회를 구르는 당구알. 우리는 인생을 회전하는 인생을 이 당구알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비정한 승부가 기다리는 도박의 세계. 이 속에 이 회전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리우드는 갬블러나 허슬러 같은 도박사들의 삶을 남자다운 것으로 즐겨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일상적인 것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욕망을 할리우드 제작자가 간파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활을 꾸려나갈 얼마 안 돼 보이는 돈을 위해서 또는 끝도 없는 그 조직의 정점에 오를 생각마저 포기한 채 그저 타상으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어떤 초월자의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죠. 영화 빅타운에서 맷 딜런은 그런 초월자적인 사람이 되려고 두 개의 주사위에 자신의 청춘을 겁니다. Well, big town, big town, every night, Saturday night. Anything, anywhere, anytime, that's what I like. I hear the saxes screaming, the cats are swinging, oh, big town. Stand me on the corner, let me watch the chicks walk by. Big town woman, got a gleam in her eye. Got the cute little fights that make her so nice. Oh, big town, I left my baby, guess I let her down. Oh, love you, baby, but not like I love the big town. Love the bright lights a-blinking, pretty girls a-winking, oh, big town. Night, Saturday night. Anything, anywhere, anytime what I like. I love the bright lights a-blinking, pretty girls a-winking, oh, big town. Yeah, the big town. Oh, big town. 영화 빅타운 중에서 빅타운, 로니 셀프 음성이었습니다. 멋진 옷, 여자들,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능숙한 솜씨로 주사위를 던지면서 매틀러는 사람들의 탄성에 취해갑니다. 그리고 바에서 제일 가는 스트립 댄서 다이안 레인의 사랑도 얻죠. 하지만 주사위 도박이 6 곱하기 6의 경우의 수에 따른 도박인 것처럼 자신의 삶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라서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깨닫지 못했죠. 도박이란 것은 가장 불확실한 것에 확실한 것을 거는 것입니다. 매틀런 그는 가장 불확실한 것에 자신의 확실한 청춘을 건 것이죠. 흔히들 전쟁이란 도박이라고 합니다. 영화 디헌터는 전쟁이라는 가장 큰 도박판에 던져진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영화죠. 그들은 그 큰 도박판 안에서 목숨을 건 또 하나의 도박을 합니다. 베트공의 포로 수용소에 갇힌 로버트 드니로와 크리스토퍼 워크는 살아남기 위해 총알이 하나 된 권총으로 자신을 쏘는 그 러시안 룰렛이라는 도박에 목숨을 걸죠. 그렇게 간신히 탈출한 로버트 드니로는 크리스토퍼 워큰이 귀국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사이공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룰렛 게임을 하고 있는 그를 발견하죠. 그는 목숨을 건 도박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그 룰렛판처럼 돌아가는 리볼버 권총의 총구에 맡겨놓고 있었던 것이죠. 로버트 드니로는 그를 구하려고 자신도 룰렛 게임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을 되돌려놓으려고 하죠. 하지만 크리스토퍼 워크는 그의 사슴 사냥 얘기를 듣자 미소를 지으면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언제 들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 곡이죠. 서울 구로구 시흥일동의 박재산 씨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영화 디어 헌터 중에서 카바티나, 오늘은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디어 헌터에 나오는 러시안 룰렛 게임, 이것은 러시아 왕정 말기에 장교들 사이에서 유행한 것이라고 하죠. 그들은 쇠락하는 제국, 다가오는 혁명의 위협, 그 사이에서 스스로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는 이 도박에 빠져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도박은 파국 직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권태스럽고 황량하기 그지없고요. 그럴 때 도박은 최고의 자극과 긴장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사리 도박에 빠져들고요. 영화 하바나에는 로버트 레드포드가 다시 갬블러로 등장합니다.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큰 도박판을 찾아다니는 갬블러 잭. 그는 파멸 직전의 도시에서 항상 큰 판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쿠바의 수도 하바나로 가는 유람선에 오르죠. 그러다가 그는 배 안에서 게릴라 조직의 일을 돕고 있는 여인 바비를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됩니다. 바티스타의 정권이 카스트로에 의해서 점점 붕괴되고 카지노에는 점차 부자와 장군들이 모여들어서 큰 판을 벌입니다. 하지만 잭은 반체제 지도자의 아내인 바비를 사랑한 나머지 갈등에 빠지게 되죠. 하바나 최후에 엄청나게 큰 도박이 열리기로 되었던 날, 잭은 마비를 무사히 구해내기 위해서 일생의 소원이었던 그 큰 판을 포기합니다. 바비를 남편의 품으로 돌려보낸 뒤 카지노로 오지만 이미 판은 끝난 뒤였고 성난 민중들이 몰려와서 모든 것을 다 때려부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도박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도박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던 그 텅 빈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을 언제까지 기다리려는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기 때문이죠. 그는 가끔은 하바나를 향한 바닷가에 나와서 신문을 보면서 그 하바나를 생각하죠. 영화 하바나 중에서 허리케인 컨트리, 도리 카이미의 노래입니다. our time. Will they hold us to blame for all the things we've turned away? 경북 청도군 민정 씨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짝꿍 이향 씨, 그리고 서울 도봉구 수유동 신성우 씨의 사랑스러운 친구 태환 씨, 서울 강동구 성내일동의 황경로 씨의 친구 송희 씨, 생일 축하곡 마음에 드셨어요? 여러분께 살아온 나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띄워드렸는데요. 영화 셀마 루이즈 중에서 토니 차일즈가 부른 House of Hope이었습니다. 예의 낯익은 글씨, 예의 낯익은 편지지, 그리고 두툼한 이 봉투. 반갑네요. 서울 강남구 역삼일동의 강성무 씨.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집시의 시간 중에서 에델레이즈입니다. 영화 집시 시간 중에서 에델레지 오늘 FM 영화 음악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강성모 씨가 두툼한 편지에다가 여러 가지 영화 감상문도 적어주셨는데요. 지금 그것을 읽어드릴 시간이 안 되네요.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홍동식 PD의 외모를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요. 30대 중반은 맞는데요. 배는 안 나왔어요. 안경도 안 쓰고요. 그리고 푸근한 인상이 아니라요. 좀 부리부리한 편이에요. 맞죠? 인사드립니다. 홍동식 PD도 함께해요. 편한 밤 되십시오.